8일 로동신문은 38국제 부녀절 107돌째 즈음에서 말리마 시대를 자랑찬 위원으로 수놓아가는 여성들을 열렬히 축하한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. 사설은 일찍이 항일의 불길 속에서 주체적 조선 여성 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전통을 굳건히 고수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선용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는 우리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소리 바퀴를 힘있게 밀고 나가며 부강적 건설 사이에 뚜렷한 자욱을 새길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사설은 뜻깊은 올해에 열리게 될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전례없는 노력적 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려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의지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말리마 대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